하루만 더 견뎌낼 수 있어서 힘들어도 바라볼 수 있어서 내 슬픔 모두 잊을 수 있어서 너를 지금까지 잊지 못한 거야. 슬퍼도 난 눈물조차 없어서 나 이렇게 또 웃고 있지만 얼어버린 내 맘을 내가 놓쳐서 불러보고 외쳐봐도 멀어져 멀어져 이렇게 나 숨을 쉴 수가 없도록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 건 나조차도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알면서도 이렇게 나 이렇게 널 잡고 있지만